HUBS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 척척 박사도 척척 석사도 심지어 척척 학사도 아닌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이서빈입니다. 어릴 때는 2040년쯤이면 날아다니는 택시를 타고 다니고 우주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입체 영상인 3D 기술을 넘어서 화면을 통해 향기와 맛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초현실적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단단히 믿었죠. 아니 어쩌면 그때쯤이면 이미 지구는 쓰레기별이 되어 지구인 모두가 우주선에 타서 은하계를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을 맞은 지금 꽤 많은 것이 바뀌고 새로워지긴 했어도 과거 사람들이 상상한 세상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만한 발명품들이 있죠. 오늘의 발명품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과연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어반자카파의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의 주제를 직접 뽑아주셔야 합니다. 여기 저희 눈앞에 종이 쪽지가 가득 담긴 뽑기 상자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지금 잡으신 쪽지로 선택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제 힌트를 듣고 어떤 것일지 함께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제사를 올릴 때 빠지면 안 되는 물건이죠. 아, 병풍이냐고요? 아니요, 빛을 낸다니까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힌트. 용도에 따라 색깔, 모양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요즘 소품으로 인기가 아주 많죠. 마지막 힌트. 이걸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데일 수도 있거든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발명품은 GOD의 촛불 하나.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도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마첸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나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킨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몸짓.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리 아무림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릴적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양초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양초의 쓰임은 무궁무진하죠. 과거에 전기가 아직 없을 시절 밤을 밝혀주는 역할도 했고, 제사, 선서식 같은 일종의 의식행위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또 현대에 들어서는 은은한 빛을 내서 멋진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퀴퀴한 방에 좋은 냄새를 선사하는 향초로도 변신해 우리 삶 곳곳에 생복을 주고 있습니다. 또 미술 교육 용도로도 쓰이는데요. 양초를 펜처럼 잡고 스케치를 한 다음 수채화 물감으로 색칠을 하는 그림 공부. 어릴 때 미술 학원을 다녔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크, 양초가 뭐 그리 대단한 박력품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어때요? 제 말 들어보니까 진짜 화수분 같은 매력의 소유자죠? 디오의 Rose. 먼지 없는 파란 하늘 위로 바람 따라가는 구름처럼 멀리 가지 말아요. 줘, my baby, 내 맘에 매일. 봄날 같은 그대 예뻐요. 좋아요. 어떡하면 내게 올까요? 이러는 내 모습이 쑥스럽고 간지러워도 어쩔 수 없죠. 그댈 사랑해요, baby. 눈 뜨면 생각나는 사람이 그대란 걸 그대는 알까요? 모른 채 하지 마요. 다 알고 있잖아요. Oh, maybe, baby. 어쩔 수 없죠. 내 사랑이 돼요 baby. 동네 꽃집을 찾아 그대에게 주고 싶은 꽃 아무리 고민해도 아는 꽃이 장미밖에 없어. 용기 내 한가득 품에 담아 그대에게 가고 있어요. 장미보다 그댄 예뻐요. 잘 못해요. 이러는 내 모습이 쑥스럽고 간지러워도 어쩔 수 없죠. 오늘부터 우리 lover. 양초를 가장 처음 만들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부르신다면 그걸 가리기엔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초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이집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 밀랍을 이용해 초를 만들어 사용한 최초의 양초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양초가 처음 들어온 것은 조선시대 말이었습니다. 당시 서양 문물을 들여오면서 양초도 함께 소개됐는데 처음 보는 물건인지라 조선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오죽하면 양초도깨비라는 동화도 있겠어요. 무슨 동화냐면요. 옛날 옛날 장서방이 처음 서울 구경을 갔다가 양초를 사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양초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 줄 몰랐던 사람들은 양초를 생선 말린 것으로 오해하고 국을 끓여 먹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어릴 때 이 동화를 읽고 양초를 씹어 먹으면 대체 무슨 맛일까? 떠올려 보곤 했죠. 에스파의 도깨비불. Yes, yummy, yummy, yummy, yummy, tell me, tell me, tell me. Look at you, 빨라지는 걸음걸이. Look at me, 호기심을 자극하지. Look at them, 알아챌 수 없는 거리. Baby, don't panic, I'm bombing party. 자, 올라다리, 딱 좋은 타이밍. 이건 비밀이야, shit, 우리만의 hot bombing party. 널 끌어당김, 억정이 내게 뺏겨버리는 짐. 몽롱한 기분이 좋은 tonight. 도깨비불 너를 놀려 부 예상 못한 순간 등장하지 불쑥 처음 보는 스타일 멋모른 타이밍 너의 약점에 다 hit it's so funny 한 밤의 party 널 끌어당긴 알아도 막을 수 없는 반지 낯선 이 기분이 묘한 tonight 감춰둔 본능을 이끄는 light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몸집을 불려가 delicious 점점 더 커지는 fire 관심을 먹고 growing up 겁나지 말고 이리오 겁나지 말고 이리오 Swallow it 환상을 먹고 growing up 같아요. 어떤 종류의 초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생일초가 아닐까요? 나선형의 알록달록한 생일초는 매 생일마다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우린 언제부터 생일날 초를 불게 됐을까요? 두 가지의 유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아이가 태어난 날에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빌면서 케이크를 만들어 촛불을 꽂아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에 바치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중세 독일의 킨더페스트라는 축제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킨더페스트는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로 아침에 케이크에 초를 꽂아 불을 붙이고 하루 종일 켜뒀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후 불어서 끄는 전통이 있었다네요. 오, 촛불 불기가 이렇게나 오래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 온 문화라니 새삼 놀랍지 않나요? 과연 500년 후의 사람들도 생일날 촛불을 불까요?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해. 품속에는 장미 한 송이 착한 뭔가 그대 잊혀진 창고. 잊혀진 창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젠 이곳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발명품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창고죠. 복고 드라마를 보면 꼭 등장하는 장면. 다방에서 지루한 듯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자 주인공.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팔각형의 성냥통에서 성냥을 꺼내 사각형으로 겹쳐 쌓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날에는 다방과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빨간 머리의 성냥. 라이터가 발명되면서 자취를 감췄는데요. 이 성냥은 7080세대에게 불을 켜는 도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양한 성냥갑 디자인 탓에 성냥갑 모으기가 취미인 학생들이 많았고 80년대 최고 스타 주윤발이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등장하는 장면이 인기를 얻으며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됐으니 성냥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오겠죠?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Summer has come and passed. The innocent can never l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Like my father's come to pass. 7 years has gone so f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Here comes the rain again, falling from the stars, drenched in my pain again, becoming who we are. As my memory rests, but never forgets what I lo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말을 들었어요. 2040년이 되면 인류가 몰락할 것이다. 1970년대에 미국 MIT에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월드3가 인구 증가, 오염 등을 근거로 들어 한 말인데요. 당시 언론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비판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속도라면 지구에게 남은 시간은 8년 남짓. 아니, 내가 상상한 2040년은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세상이었는데 지구 몰락이라니요. 하지만 우리는 늘 답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지구를 살려줄 발명품의 등장. 아직 멀었을까요? 그럼 여긴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척척대학생의 발명 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최시중, 저는 해설가 이서빈이었습니다.